없이 찍힌 빛이 보지는 진한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지는 savage 원하세 내눈 그 패치 너 머리에서 칼로 뭐 패치 두 손은 가득한 파채 큰 것만 많이 보 파채 눈높이 고데키 물 만난 물 걷기 꿈꿈키 난 toxic you hockey I'm foxy 두 번 생각해 혼란 남들처럼 착한 적은 못하니까 착각하지마 속에 웃어주는 거 나 위한 거야 아직은 잠으로 깨지 굳이 원하면 test me 난 부부리 싶어네 만만한 염원을 떠면 oh through it.